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 조위원고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들을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란 여성들의 심장에 지펴주신 애국의 불씨라는 제목의 글에서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회조국 건설 로서를 관찰하기 위한 투쟁에 조선 여성들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실천적 모범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